오늘 본문은 유다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으로서 유다서 전체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단들, 그리고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한 후에 이제는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신앙적인 당부를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경건한 생활과 함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 거짓 선생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심판에 임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경고하라, 경고하면서 이 유다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20절의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면서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 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이 이 거짓 선생들에게, 이 거짓 선생들이 받아야 할 이런 심판을 받지를 않기를 간절히 당부한다 라고 이러한 마음으로 유다는 이 수신자들에게,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18절 19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 예언자가 출현하리라고 예언한 이 사도들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자들이 이미 그들 가운데 출현하여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편지는 1차적으로 기독교 초기에 이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쾌락을 일삼았던 자들을 일깨워주기 위한 말씀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 이 말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많은 거짓 사상들과 교훈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하며 경계하며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이 사도들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본문의 말씀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하나님의 경건의 연습들을 흉내내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조롱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말씀을 일으키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분열을 일으키는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스스로 거짓 영적인 체험과 영지 또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서 일반 그리스도인들보다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만이 천상적인 세계의 어떤 불꽃을 가지고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탁월한 사람, 자신들은 다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들은 또한 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세속적이고 썩어 없어질 어떤 저급한 영혼들을 가진 육적인 사람들로 구분하여서 그들과 분리하여서 당을 지어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불화나 당지는 일을 모두 육적인 일들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오는 것은 성령이 없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데 자꾸 당을 지어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꾸 당을 짓고 육에 속한 일들을 행하면서 분열시키는 것, 자신들이 특별한 영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다는 지금 이 거짓 선생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요. 너희들이 특별한 영적인 체험, 지식들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자랑하는데 그러면서 당을 짓고 조롱하며 육적인 것들로 행하는 것은 너희들이 육에 속했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반증인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이 하나된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가 아니며 사단이 기뻐하는 행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이며 주님이 슬퍼하시는 일이에요. 이단에 빠진 많은 이들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공동체가 그들로 인해 분열되고 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거짓과 교훈들의 그런 또한 사상들이 있기에 우리는 항상 주의하며 경계하며 깨어있기를 권면하는 이 사도들과 또 유다의 가르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이 유다가 또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라. 제 딸 예아랑 마트에 가면 지나가다가 이제 예아가 좋아하는 어떤 사탕이나 이제 장난감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유혹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만지고 싶어하고 또 타고 싶어하고 또 막 사고 싶어합니다. 저는 이제 안 된다고 가자고 하면 막 고집을 부리고 땡깡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딱 와서 예아야 집에 예아가 좋아하는 뽀로로 비타민 있는데 하나 먹으러 갈래?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바로 상황이 종료됩니다. 바로 따라갑니다. 그것들을 보지 않고. 여러분 이 세상에 진리가 아닌 많은 거짓된 것들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너무 현란하고 재미있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고 해도 자꾸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쏠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를 지키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려서 고정시키는 것.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안 된다고 그 유혹 가운데서 안 된다고 무조건 그걸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더 사랑하면 이것들로부터 우리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세상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사라질 것에 내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LA 단기 선교 갔다가 저녁에 모두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테이블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몸이 흔들흔들면서 온 땅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주변의 모든 건물들이 흔들리고 앞 옆에 있던 수영장에 물이 갑자기 막 넘실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강도 7.4의 지진이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어보는 그런 지진이었는데 정말 긴 시간 동안 땅이 흔들리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곳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진이 나니까 이 집들을 절대 벽돌로 짓지 않고 나무로 짓는다. 무너지니까. 그리고 절대 찻잔 같은 것들을 절대 쓰지 않는다. 유리들이 다 무너져서 쓰러지니까. 다 깨지고 다 무너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흔드시면 어느 것 하나 견딜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것들 거짓된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두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견고한 반석 되시는 주님께 우리를 세우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신을 지키고 주님이 다시 오는 일, 나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성도를 이 세상의 많은 유혹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거룩한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유다의 권면은 바로 긍휼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이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이 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을 한 후에 어떠한 의심하는 자들, 미혹된 자들 그리하여서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 대한 긍휼함을 잃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저버렸어, 배신했어, 그리고 그들은 죄인이야. 그리고 나서 그냥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다는 신앙의 위기에 빠져서 그 어려움들 가운데, 불 가운데 있는 그들은 자들을 불 가운데서 끌어내듯 구원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불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그들을 끌어내어서 구원하라는 이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냥 두지 말라는 것이. 두려움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긍휼이 상대방에게 혹여서 상처를 주지 않을까 해서 조심하면서 또 나아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때 그들의 죄에서 오염되어서 우리에게도 중심을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긍휼함을 가지고 베풀라는 것이. 죄를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 말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전에 대학생 때 군대에 가기 전에 전국 일주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수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이 애양원이라는 곳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의 삶을 보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숙 청년을 용서하고, 심지어는 그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양아들로 삼았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 긍휼하심이 아닐까요? 자신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재산을 모두 탕진해도 자기 자식이기에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 죄에 깊이 물들어도 유혹에 넘어져도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긍휼하심. 유다는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거짓된 것에 넘어지고 회원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죄인을 향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긍휼하심을 가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도 우리가 받은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 주변에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죄에 깊이 물들어 있는 자들을 끌어내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다의 권면, 이 세상의 수많은 헛되고 거짓된 가르침들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의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두절로 귀결됩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이 거짓으로부터 보호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서게 하시리가 누구시라고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흔들리고 변하고 사라지고 없어질 이 무너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리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이 과정, 성화의 주체가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분은 바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탁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긍휼함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일을 증거하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거룩하고 순전한 믿음 위에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